누구 때문에 유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허름본 누구 때문에 총재해줘서 감사해줘 나 좀 해줘 내가 밥 살게 아 요즘 미친 미친 거 같아 기침 기침하게 만드는 여자들 옷차림 다 미침 미침 baby watch thank you 내 시력을 올려줘 사겼다 돈들은 내려오소 I'll be in panic I'll be your fan and I'll be your man of you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여자들은 배 여자들은 방금씩 우리 남자들은 해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 yeah. 선물이야 선물이야 칭찬해 소원을 너뿐이야 너뿐이야 Everybody 난 say. 너라면 난 OK yeah. 어우 자제가 안 됨에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 근데 널 보면 배워받는 건 축각계로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가의 싸움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 미적 기준이 바다면 넌 좀 심해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돼 미역은 나 그냥 머리 환히 허리 다 너 못하는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상 장제수 하나에도 뻑이다 결 니오게 범위를 지켜내 컴퓨터 Ready first 여잔 차가운 빙산 Let it go 나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의 싸움 후대 여드름을 떼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r girl right now 내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 옆에서 baby go in and on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 선물이야 선물이야 칭찬의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 Everybody 난 너라면 난 못해 어우 자제가 안 됨에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